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한 남한 이외의 제3국이 전 세계 23개국에 달하고 그 숫자도 2,000명 이상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북한 북부 청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강진과 관련해 인공적인 지진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동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건위원장과의 접촉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크게 손상됐으며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남한 이외의 제3국이 전 세계 23개국에 달하고 그 숫자도 2,000명 이상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유엔 난민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을 제외한 제3국의 정치적 망명 등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유럽인데 독일, 영국 등 10개국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가장 많은 1,390명이 정착했고 영국은 1,000여 명, 기타 국가는 10에서 40명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2006년 이후 총 93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캐나다에서는 2000년 이후 77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작년 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18,0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북한 북부 청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강진과 관련해 인공적인 지진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힌 진앙지가 지하 562km 지점인 점으로 미뤄볼 때 그 위치가 너무 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규모 6.8이면 상당히 강한 지진으로 핵실험에 따른 진도 규모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며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동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건위원장과의 접촉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부부장은 2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건위원장과 만나 북한 산림 녹화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로를 통해 남한 당국에 전해왔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당국이 호응하지 않아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원 부부장은 계획한 대로 6일 베이징을 방문한 남한 측 민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원 부부장이 고 위원장을 만나려 한 것은 산림 녹화를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 경로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부장은 방중기간 민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데에 대해 통일부가 나무심기마저 막겠다는 뜻인가라며 원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크게 손상됐으며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황해남도 장년군 장년읍에서 협동농장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일하던 최인종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탈북 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일이 개혁 개방 못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탈북 농민이 바라본 남과 북 진행을 맡은 최인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일이 개혁 개방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렵니다. 북한 주민이 살 길은 개혁 개방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김정일은 개혁 개방은 수정주의 길, 자본주의 길이라고 비방한다. 그리고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현실 눈앞에서는 천지개벽이다 라고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않는다. 김정일은 개혁개방이 좋은 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개혁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로 신세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체제가 붕괴의 길에 들어선 현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방책이 핵무기를 높이 내세우고 미국과 양자회담하여 평화협정과 체제 안전보장을 받아내자고 제푼수를 모르고 고집하고 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한국에서 물러가게 한 다음 6.25 남침처럼 베트남의 기습통일처럼 무력으로 남한을 기습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야심이다. 세상 일이 김정일의 망상대로 호락호락 되어가는 현실이 아니다. 지금 북한 체제는 붕괴로 마지막 끝점에 와 있다. 북한 경제가 죽었고 화폐개혁으로 북한 주민의 민심이 김정일 독재자에게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가 하지 말라는 핵무기 실험까지 1차, 2차로 하여서 1874호 국제제재로 김정일 목줄이 조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땅 길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혔고 하늘길도 막혀버렸다. 사람이나 국가나 경제가 일어서자면 돈이 돌고 돌아야겠는데 금융도 막혀버렸다. 김정일은 목줄이 조여들어 숨길이 막혀 죽겠는데 유일하게 살아갈 구멍이 하나 놓여 있다. 그 길이 개혁 개방의 길이다. 김정일을 살리자고 중국도 부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개혁 개방 삼촌으로 부르고 있다. 베트남도 구소련도 사회주의를 집어치운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진리의 길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면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김정일의 개인 우상화로 절대적 권력과 개인 독재의 권좌를 내놓을 수 없다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은 시장경제이며 자본주의 경제이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자유로 평등하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서 제 마음껏 일하고 생산하여 장사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맞는 개인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개인 독재와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 한쪽이 이겨야 하고 다른 한쪽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와 독재의 대결에서 민주가 역사 발전의 진리이기에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민주화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화 사회이기에 국민 모두가 왕같은 대접을 받고 잘 살고 있다. 북한 주민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로 되었고 김정일 개인만이 땅도 경제도 당도 정권도 군대도 여성도 주민 모두를 개인 소유로 하여 독재자가 되었다. 북주민은 노예일 뿐이다. 절대적 권력과 독재를 3대 세습까지 하자고 자기 아들 김정은까지도 또 내세우는 파렴치한 절대적 개인 리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너무도 짓밟았고 생명을 빼앗아 죽였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지옥에서 살기에 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김정일 독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300만 북한 주민을 굶겨주겠다. 자기의 체제의 말 한마디 거슬려도 정치범 수용소에 쳐놓고 다시는 살아서 못 나온다. 20만의 북한 주민이 지금도 죽지 못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먹을 자유도 없고 일할 자유도 없고 거주 퇴거의 자유도 없다. 세계 여행할 자유도 없고 귀로 들을 자유도 없다. 청소년들은 15년씩 굶주리며 병영해서 김정일 총폭탄대자는 죽는 연습만 하고 있다. 국가의 법이 있다지만 이것은 김정일의 가림판이고 김정일 말 한마디가 법이고 명령이고 재판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적 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계의 개인 독재적 제의서 정치가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은 김정일 독재라는 거대한 국가 수용소에서 살아도 죽어도 한 사람 김정일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김정일의 인권유린과 살인죄 값을 치려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국가의 경제, 즉 나라의 살림살이를 파탄시키고 세계에서 빌어먹고 굶주리는 어둠의 지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경제는 모든 것이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경제를 망친 것은 세계 변화의 흐름을 타고 시장경제를 제때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946년부터 이밥의 고위급 비단옷에 기와집을 실현하겠다고 인민들과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주체농법이요, 지상낙원이요, 혁명과 건설이요, 백일전투요, 151전투요, 강성대국 건설이요, 경제발전 효율이 없는 강제적 노예적 노력동원뿐이다. 시장경제는 누구나가 주인되어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주주의 경제이다. 이 좋은 경제 노선을 김정일 독재자가 아직도 막아서고 있으니 반동 중에 반동분자이고 죄인 중에 가장 중죄인은 김정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은 동방의 등불로 세계를 밝히고 있다. 반대로 북한 경제는 불빛도 없는 지옥 속의 죽은 경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로 김정일 독재자는 국제문제아이고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는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였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했건만 1차, 2차 핵실험까지 하였다. 하지 말라는 아편재배와 밀매를 대량적으로 하였다. 하지 말라는 위폐제작을 하여 망신당하고 제재까지 받았다. 하지 말라는 국제적 납치 행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 청구도 못 받고 있다. 하지 말라는 국제 테러를 무수히 감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은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류적인 국제적 범죄를 저질렀기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개혁개방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기에 이제라도 뉘우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이 길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김정일은 자신이 무덤을 자신이 파놓은 셈이다. 개혁개방 못한다면 용서도 못 받겠다면 김정일은 죽음뿐이다. 그 어떤 절대자도 영웅도 인류 역사의 발전의 길을 멈출 수 없다. 북한 인민도 살고 김정일도 용서받고 살 길은 개혁개방의 길뿐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인정입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여대생의 남조선 생활은 어떠할까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여대생 신소연 씨의 대학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신소연 씨가 감기에 걸려서 신소연 씨 동생인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여기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원과 집을 오갈 때 난 버스도 탔으며 지하철도 많이 탔습니다. 오늘 문득 그때 지하철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원을 다닌 지 한 2개월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학원비를 내는 날이었고 살림이 넉넉치 못한 터라 학원비 15만 원은 참 큰 돈이었는데 내가 지갑이 없어 그 돈을 할 수 없이 비닐을 꽁꽁 싸 동복 주머니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혹시 돈을 떨어뜨릴까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급하게 전철역으로 갔습니다. 홈으로 내려가서 보니 지하철은 왔는데 자리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타야겠기에 있는 힘껏 안으로 미는데요. 어떤 키가 아주 큰 아저씨가 같이 밀어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뒤에 서 있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신정 내거리역에서 양천구까지 가는 동안 자꾸 내 허리 쪽으로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난 속으로 내 뒤에는 그 고마운 아저씨가 서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은 이럽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너 몇 살이야?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더욱 싫었고 꿈속에서마저도 보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죽을 만큼 싫었던 중국 조선족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중국에서의 일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기에 19살이라고 말을 하고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딱딱하고 뭉퉁한 것으로 허리를 더 강하게 찔렀습니다. 살짝 섬뜩한 생각이 들어 뒤로 돌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지 밑으로 삐죽 나온 그것이 사정없이 내 허리를 찌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키가 작고 그 중국 조선족 아저씨의 키가 커서 거기는 제 허리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더 갈 곳도 없고 그러느라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있었는데 돈이 걱정되어 다시 넣어보니 돈은 안전하게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찌르기에 한 손은 책가방을 들고 한 손은 그 아저씨를 뒤로 힘껏 밀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라 당연히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안타까워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돈이 들어있는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잽싸게 손을 넣는데 그 큰 손이 덥석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힘껏 손을 쥐고 보니 뒤에 있던 아저씨 손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손에는 이미 엄마가 비닐에 싸준 돈이 쥐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제 돈을 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죽어가는 소리로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달라고 해봤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어 자기 일이 아니면 아예 상관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중국에서 살 때에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온 여자라고 하면 젊던 또 늙었던 혼자 살고 있는 남자들에게 팔아버리려고 벌떼처럼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절대 도와주는 이는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물정을 몰랐던 나는 당연히 그 전철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난 속으로 중국에서 살 때도 조선족들로부터 수모를 당했는데 또 내 땅이라는 한국에 와서까지 그거를 들이대고 도둑까지 마치는 수모를 겪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끔찍도 못하고 살았던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또 소리 없이 당하는구나 하고 기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내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달려들어 아직 손에 쥐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저씨, 아니 그 도둑놈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까부터 봐왔는데 그 여학생한테 무슨 개짓을 하는 것이냐고 거기에 도둑질까지 하냐고 뻔뻔한 놈이라면서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다른 이유, 즉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의를 보면 분노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찾은 것도 좋았지만 숨을 죽이고 살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에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내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철에서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나에게 아빠처럼 또 삼촌처럼 오빠처럼 가족같이 따뜻하게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가를 떠돌면서 겪었던 수모들을 한순간에 다 떨쳐버리는 것만 같아 서름이 북받쳐 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국민들에게도 감사한데 내 옆에서 내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구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는 화상을 입은 준이라는 남자아이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준이가 입원해 있는 화상병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살 때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미국 청년 조엘이었습니다. 준이는 낯선 외국인인 조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린 조엘을 위해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준이를 위해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 있어요. 나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고 넓은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나는 크고도 대단한 약속이에요. 네, 노래를 부르는 조엘의 눈에는 진실한 위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조엘과 눈을 마주친 준이는 조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엘이 준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가 준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과 진실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남가북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 대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전협정 이외에도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들려드릴 방송은 이곳 남조선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전경웅의 남북 군사비교 시간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웅 기자입니다. 남조선의 국방 및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이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남조선은 각종 화포와 차량, 탱크 등은 물론 구축함, 직승기, 수송함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조선 당국이 공격용 직승기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확실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지난 21일 한국형 공격 직승기와 한국형 전투기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년간의 탐색 개발 단계를 거쳐 2012년 말 타당성을 재평가한 뒤 본격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탐색 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에서 5% 안팎의 비용으로 2에서 3년간 수행하는 선행 연구로 항공기 개발 형상 확정, 총 개발비 및 소요 인력 산정, 부품 공급 기업소 확정, 핵심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공격용 직승기 탐색개발에는 132억 원이, 전투기 탐색개발에는 440억 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격용 직승기는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전투기는 국방비 예산으로 일단 탐색 개발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또한 이와 함께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남조선 지식경제부는 2008년 19억 달러 수준의 항공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에는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수출은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와 이를 통해 항공산업 관련 기업소를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기존의 주력 사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또한 같은 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산업 지7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남조선 당국은 완성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 및 핵심 기술 확보, 핵심 부품 및 정비 서비스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 기본 실력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완성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으로 기종별 개발 전략을 차별화해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 헬기 등 초급 기종은 민간 기업소가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고등훈련기와 중형 직승기 등 중급 기종은 민관 공동으로, 차세대 여객기 등 고급 기종은 대형기 위험분담 제휴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 항공기는 중형기와 민간용 직승기를 전략 기종으로 선정해 판매 및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군사용 항공기의 경우 한국형 전투기와 한국형 공격용 직승기에 대한 탐색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핵심 부품 및 정비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민간 항공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분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항공 부품의 집단 부품화와 군사용 항공기 해외 직도입 시에는 국내 부품업계 발전 방안도 연계해 선정할 예정이며, 항공기술 향상을 위해 10대 항공 핵심 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거액을 투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실제로 현재 남조선의 항공기업소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민간 항공기업소는 미군의 주요 전투기를 분해 정비하는 아시아 유일의 기업소로 인정받고 있고, 퍼스텍 등과 같은 기업소는 미군과 남조선군이 사용하는 직승기의 주요 부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우주항공이라는 기업소는 남조선군의 신형 전투기인 F-15K의 조립 생산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초급 연습기와 초음속 고급 연습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음속 연습기는 인민군이 사용하고 있는 수호의 25와 같은 대지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남조선의 대표적 기업소들을 가진 삼성의 계열기업 삼성테크윈 또한 항공산업 부문에서 동력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도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중소기업소는 수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량 직승기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남조선의 뛰어난 항공기술력이 앞으로 당국의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수출 경쟁에 뛰어들었다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고등연습기나 향후 개발될 무인기 등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으니 몇 년 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이 같은 남조선의 항공산업 개발, 직승기와 전투기 자체 개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향후 조선의 통일 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꺼리를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조선의 통일 후 우리 민족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인민군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동무나 친지들 중 공군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인민군 공군의 장비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러시아 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장비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 혁명 무력은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하겠지만 솔직하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제2항공사단과 평양 주변의 신형 러시아제 요격기관의 훈련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형 전투기를 눈으로 보는 건 고사하고 레이더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전멸당했던 훈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의 외화벌이로 모은 돈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백 대의 신형 전투기를 갖출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국제적인 물자 가격의 상승으로 모은 돈으로 신형 전투기 전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천도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숫자는 작지만 남조선의 신형 전투기와 비슷한 급의 최신형 전투기 숫자만 200대가 넘습니다. 남조선은 비록 이들 나라에 비해 국력은 작지만 절대 뒤지지 않으려는 각오 아래 모든 전투기를 F-16이나 F-15K와 같은 신형 전투기로 채워나가는 한편 2015년 이후에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 전체 전투기 전력을 최신형으로 500대 수준으로 향시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다 직승기 또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대체 700여 대 수준 이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계획이 핵심적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라도 경량 직승기의 성능이 입증되면 그 숫자는 더욱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조선은 물론 주변 국가들이 신형 공군 전력을 가지려는 온갖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현대전의 개념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군은 물론 해군, 육전대까지도 제공권을 장악해야만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항공산업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해외에 팔면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달러를 넘습니다. 민간용 항공기 한 대를 팔면 그 돈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항공산업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해외에 팔면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달러를 넘습니다. 민간용 항공기 한 대를 팔면 벌어들인 돈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남조선 또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김정일과 그 패거리는 이런 세계적 흐름은 무시한 채 그저 남조선으로부터 피만 빨아먹으려 하고 인민들을 내돌려 온갖 망일과 범죄나 시키면서 푼돈이나 버려 챙기려 하니 국민들과 인민군의 살림이 펴질 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김정일 패거리의 입앞의 고깃국 소리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인민들을 먹여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민군 여러분, 이런 자들은 최근 육해공 합동훈련을 시키고 참관하면서 인민군의 혁명 무력은 금성철벽이라며 온갖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만 그건 김정일 패거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해대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인민군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공군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공권이 중요한 만큼 상당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전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40년이 된 전투기를 몰고 조선혁명을 꿈꾸라는 김정일 패거리의 주장은 인민군 공군들께서 잘 아셔야 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민군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김정일 패거리의 거짓 선전선동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패배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당과 김정일 패거리의 말은 항상 가려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